그런 불멸의 예술 작품들 자꾸 보고 음악도 듣고 장기화 얼굴들도 괜찮지만 그럼 몇 년 못 가잖아요. 몇 년 못 가니까 오래된 것들을 자꾸 봐서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자꾸 이렇게 그랜저로 대답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자꾸 이렇게 빠질 수 있거든, 뺄 수 있거든, 나를 그 수험에서. 자, 다시 봅니다. 37. 영광은 사람들처럼 옷을 입은 노인을 보았다. 그의 눈과 뺨에는 이제 베르나르도 수이긴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죠. 독자들은 이 사람이 누구야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누굴까 하고 시작했어. 그의 눈과 뺨에는 너그러운 기쁨이 넘쳐흘렀고 자유로운 아버지에게 어울리는 경건한 몸가짐이었다. 그녀는 어디 있습니까? 나는 곧바로 말했고 그는 그대의 바람을 채워주려고 베아트리체는 나를 내 자리에서 불렀으니. 지금 이 양반도 베아트리체가 불러서 왔네. 근데 왜 왔냐? 단테 너희 소망을 다 들어주려고, 완전히 채워주려고. 그러니까 지금 베아트리체가 자기 능력으로는 안 되는 영역에 이르렀을 줄 알고 이제 베르나르도스를 불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독자들은 어떻게 돼? 딱 보면 아 이거 내공이 장난 아닌 양반이 맞구나. 그죠? 레벨 거의 한 10 정도 되는. 아 내공이 장난 아닌 양반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최고 높은 계단으로부터 셋째 둘레를 바라본다면 그녀의 공덕으로 정해진 옥좌에 앉아있는 그녀를 다시 보리라. 지금 베아트리체 어딨냐고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세 번째 줄이 있네요. 위에서 세 번째 줄. 그러니까 지금 이 노인이 베아트리체를 다시 보리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했는데 단테는 대답도 없이 눈을 들어 올렸고 그래서 이 싸가지 없이 노인네가 이렇게 뭐? 영광은 사람들처럼 옷까지 입었는데 이 자식이 어,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말하고 아니면 뭐 폭언을 얘라도 좀 가축든지 말이야. 근데 대답도 없이 그랬어요. 근데 이 대답도 없이라는 말이 이 단테가 이렇게 뭐랄까요? 싸가지 없이 이렇게 대답 안 하는 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이게 계속 말 안 해. 얘가 이제 완전히 생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지금 여기서 대답도 없이 막 이렇게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나와요. 네? 가령 저기 604페이지 펴보세요. 마지막에 33곡에 그 49행 보세요. 베르나르도스가 위를 보라고 눈짓하면 나에게 미우스를 쳐서 나는 벌써부터 이렇게 되잖아요. 자식이 완전히 맞지. 제멋대로야. 뭐 안다 이러지. 노인네들 신경 안 쓰이지. 젊은이들이 우리는 다 연락이 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앞으로 와서 이 대답도 없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하는 말이야. 그냥 쓴 말이 아닙니다. 상태가. 그냥 쓰게 해야 돼. 이제는 말로써 안 하는 거예요. 말로써 뭐 이렇게 이 말로 커뮤니케이션 안 해. 이제 아까 눈빛 있잖아. 눈빛. 눈을 들어 올렸고 자신에게서 영원한 빛을 반사하며 후광을 만들고 있는 그녀를 보았다. 이제서야 단테는 베아트리체가 어느 레벨인지를 알게 되었죠. 그동안은 계속 천국에 아 제일 높은 데는 아니라는 걸 알고 안심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 단테는 베아트리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오른쪽으로 옵니다. 79에 그래놓고 이제 베아트리체에게 이제 그 얘기 감사의 말을 올리죠. 오 내 희망에 활력을 부여하고 나의 구원을 위해 지옥의 발자취를 남긴 것을 감내했던 여인이여. 지금까지 내가 본 모든 것은 바로 그대의 능력과 너그러움에 의한 은총이자 힘이라 생각합니다. 그대는 그대가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길, 모든 방법을 통하여 나를 하인에서 자유로 이끌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두 가지 점을 유념해야 되는데 하나는 영광의 사람들처럼 옷을 입은 노인한테 노인 여기 왜 오셨어요 라든가 할아버지는 뭐세요? 왜 또 저기 뻥튀기 안 사요?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뭐 말해도 대답도 않고 베아트리체만 신경 쓰고 있지 단테가 지금. 그죠? 이 자식이 지금 이게 젊은 애들 이래서 안 돼요. 자식들이 이게 안 돼. 지금 이제는 지금 베아트리체만 신경 쓰고 있잖아요 단테가. 아니 베르나르두스한테 이 영광의 옷을 입은 노인한테 누구세요라고 물어봐갖고 독자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안 하잖아. 근데 지금 독자의 호기심을 최대한 증폭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베르나르두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내가 말했잖아. 모르는 각주도 사회적 언론한테도 있는 사람은 누구야 이 자식 한테. 한테 이 자식 지금 뭐야 지금 노인네가 굳이 밝히지도 않고 계속 배한테 치마 신으면서 이 자식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호기심을 최대한 증폭시키는 거예요. 이게 독자들의 말하자면 그 열받음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베아트리치에게 감사의 말을 하는데 그대는 그대가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길 모든 방법을 통하여 나를 하인에서 자유로 이끌었습니다. 아 이거 정말 멋진 말이죠. 하인에서 자유로 즉 지성과 영혼이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죠. 우선 의지가 자유로운 상태가 된 것은 누구 덕분이었어요? 베르길리우스 덕분이었죠. 앞에서 여러 편 27곡에 나왔죠. 베르길리우스가 주교관과 왕관을 씌우노라. 너는 너의 의지가 자유롭게 되었으니 그렇게 됐으니까 거기서 단테의 의지는 북쪽에서의 단테의 의지는 베르길리우스의 안내를 따라서 자유롭게 되었고 이제는 하인에서 자유로 그러면 하인이라고 하는 것은 멍뚱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적인 의식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식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영혼의 자유를 얻게 해주셨고 이 말이 되겠죠. 제가 이제 여기까지 왔어. 베르길리우스 여러편 27곡에서 의지의 자유를 이뤘고 이제 베아트리체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영혼의 자유까지 얻었어. 영혼의 자유를 얻었다는 건 뭐냐면 지성이 완성되어서 의지가 자유로워지고 지성이 완성되면 딱 그 상태가 되었을 때 눈이 맑아지고 그렇죠? 세 가지가 갖춰졌을 때 이제 하느님을 만날 준비가 됩니다. 그대의 너그러움을 나에게 간직하여 그대가 건강하고 좋게 만들어준 내 영혼이 육신에게 풀려나게 해줘. 육신에서 풀려나게 해줘. 그렇게 기도하자 그토록 멀어 보이던 그녀는 미소 짓고 나를 바라보더니 다시 영원한 생물 쪽으로 몸을 돌렸다. 자, 영원한 생물은 다시 하느님 있는 쪽이에요. 자, 그러자 성스러운 노인이 말했다. 노인 애쓰고 있어요. 젊은 것들이 이게 찝쩍대고 있는데 노인은 계속 참고 있지. 성스러운 노인이 말했다. 기도와 성스러운 사랑이 나를 보낸 그대의 여행을 완벽하게 마치도록 이 정원을 그대의 눈으로 날아보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노인네가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말하고 있죠. 이 노인네가 여기 목적이 뭐냐면 이제 이 여행을 완벽하게 마치도록 단테의 여행이 완벽하게 끝나도록 노인네가 이것을 보면 그대의 눈이 하느님의 빛으로 높이 오르는데 적합하게 될 것이다. 주석을 보면 18번 하느님의 빛을 반사하는 축복받은 영혼들을 바라봄으로써 시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느님을 직접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어있죠. 지난번에 아까 베아트리치의 말을 듣고 능력이 늘어나고 시력이 밝아진 것 같고도 안돼. 이제 눈으로 날아본다. 이 정을 그대의 눈으로 날아보라. 그 말을 쭉 살펴봐라. 이 말이죠. 여기에는 지금 축복받은 영혼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축복받은 영혼들이 내 꿈눈 하느님의 빛을 먼저 봐서 말하자면 연습을 좀 해야 된다. 이거지. 미리 좀 예비 운동을 해야 돼. 눈에다가. 하느님을 직접 보면 눈 멀어버리니까. 하느님의 빛으로 높이 날아오는데 적합하게 될 것이다. 훈련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온통 사랑으로 불타는 하늘의 여왕께서 모든 은총을 베푸시리니 나는 충실한 베르나르두스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베르나르두스가 자기가 베르나르두스라는 것을 밝히죠. 우린 밑에다 누가 물어봤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누가 물어봤습니까? 그렇게 밝히지만 이제 독자는 아 베르나르두스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되겠죠. 근데 베르나르두스도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중세시대의 베르나르두스? 이 사람처럼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두스의 이 사람은 클레르보 사람 베르나르두스인데 아니 뭐 콩가루의 베르나르두스 있을 수 있고 그죠? 울릉도의 베르나르두스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뚫루쥐의 베르나르두스 아니면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독자들이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두스라는 것을 금방 알아볼 수 있게끔 뭘 했느냐 하늘의 여왕께서 모든 은총을 베푸시리니 이렇게 돼 있죠. 하늘의 여왕 성모 마리아거든. 성모 마리아를 걸고 넘어가는 베르나르두스라는 거죠.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두스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그 헌신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아 독자들 이제 베르나르두스가 성모 마리아 그 순교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 베르나르두스구나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두스구나 그 다음에 요 말은 또 하나 이게 이 하늘의 여왕께서 모든 음성을 베푸시니 나는 충실한 베르나르두스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일단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독자에게 알려주면서 두 번째로는 베르나르두스가 왜 안내자로 나왔는지를 암시해줘요 즉 하느님을 만나 뵙기 전에 한 분 더 만나야 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베르나르두스의 손을의 안내에 따라서 성모 마리아를 만나야 된다. 베르나르두스가 나타났어. 그럼 당연히 성모 마리아를 뵙고야 되지 않겠냐? 그러고서 들른다 이거지. 똘마니들은 중간 모습을 거쳐야 된다. 바로 그 큰 형님한테 못 가잖아. 바로 중간에 한번 가셔야 되니까 성모 마리아에 대한 헌신으로 유명한 베르나르두스구나. 그래서 그를, 이 말은 그를 베르나르두스라는 걸 식별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독자들로 해금 이제 앞으로 성모 마리아를 단테가 만날 것이라는 것, 하느님을 만나기 전에 그걸 거쳐가리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첫째, 지금 베르나르두스 성격이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넘겨보면, 가령 크로아티아에서 우리의 베르니카를 버리고 마는 사람이 옛 명성으로 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이 공개되는 동안 마음속으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주님 당신의 모습이 이랬습니까? 말하듯이 그 다음 문장 109행에서 109행 110행 이 세상에서 명상하며 그런 평화를 맛보았던 그분의 생생한 사랑을 바라보며 나 역시 그러했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 명상하며 그런 평화를 맛보았던 그분 요분이 누구냐면 요분도 바로 베르나르두스예요 Of this world in the contemplation tasted of that peace. 그렇게 있어요. 이 세계의 한계 안에서 여전히 in the contemplation, 명상을 하면서 저 평화를 맛보았던 그게 있죠. 그러면 요 문장에서 지금 이게 앞에서 마리아를 거론하는 게 베르나르두스였잖아요. 그 베르나르두스 성격이 하나 나타나서 마리아에 대한 숭배. 그 다음에 지금 베르나르두스를 얘기했는데 그분 그랬는데 지금 베르나르두스를 거론할 때 그분이라고 나왔는데 요 양반이 하는 이 컨템플레이션이 이렇게 있어요. 컨템플레이션. 명상. 그러니까 베르나르두스는 두 번째로 뭘로 유명하냐. 관조적 명상적 신비주의 신학자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아 베르나르두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계속 알려주는 중이에요. 단테가 알려주는 게 중요한. 어? 근데 이렇게 알려주는데 베르나르두스는 명상적 신비주의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요 구절 안에 명상적 신비주의 베르나르두스가 아주 능숙하게 했던 또는 주장했던 명상적 신비주의의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구절을 봅시다. 자, 이거 봐봐. 보여줘. 지금 still within the confines of this world in the contemplation taste of that peace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서로 대립되는 구절 단어가 있어 모르겠어 누가 무슨 신분이 안 왔네 여기서 안 왔잖아 신분이 우리 아빠 신분이 안 왔어 빨리 말해 No. Then 쪽팔리 하지 마세요. 아주 단순한 말. 그렇게 복잡한다는 거 아닙니다. No, no, no, no, no, no, no. 아우, 영어로 엄마, 엄마, 엄마. 에? 예. 복잡한 날은 아닌데, 그게 어려운 날은. 반대말이야. 이거, 저거. 쉬는 건, 뭐, 컨템플레이션? 반도 잘못하면서. 왜 디스와 대시 대립된다? 왜 디스와 대시 대립됐어, 지금? 네! 그렇지. 이 세상에서, 그죠? 저 세상을 평화로운 데피스, 디스골. 이게 명상이지. 이 세상에 살면서 명상을 해가지고 저 세상에, 지금 이 우리말 번역이, 우리말 번역이 지금 이 세상에서 명상하며 그런 평화를 맛봤던 그분이라고 하면 이게 딱 안 나타나잖아요. 이 세상에서 명상하면서 저 세상의 평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의역을 하자면. 근데 that old란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번역을 못했겠죠? 근데 저 평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신비를 깨닫는다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저 세상에 있는 하느님의 신비를 깨닫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컨템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 Still within the confines of this world 하면서 tasted of that peace. 이게 컨템플레이션의 내용입니다. 베르나르두스는 명상적 신비주의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베르나르두스에 관한 두 번째 그 정보를 우리 독자에게 제가 알려줍니다. 그러면 베르나르두스가 탁 그러고 나니까 그분이 말했다. 은총의 아들이여, 이 아래 바닥만 본다면 그대는 이런 행복함을 알 수 없을 것이니 가장 먼 곳에 들러질까지 바라보아 이 왕국이 경건히 떠받들고 있는 여왕께서 앉아계신 것을 보아라. 나는 눈을 들었고 이렇게 있죠. 단테가 마리아를 보아라 했죠. 그럼 이제 베르나르두스의 단테는 이제 베아트리체를 거쳐서 이제 베르나르두스를 안내자로 삼아서 마리아를 만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마리아를 만나려면 마리아한테 바로 면회 신청한다든가 이메일을 보낸다든가 그게 아니라 마리아를 만나는 방법은 뭐겠어요? 말 봐. 어떻게 해야 만나겠어? 만나면 이렇게 하면 상황을 해봐야 돼. 명상하냐? 명상하기 전에 그냥 가만히 하면 명상만 하면 저도 뭐라. 기도를. 기도바로 이제. 기도를. 32곡은 드디어 성모 마리아를 만나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베르나르두스가 권유하면서 32곡의 맨 마지막을 보세요. 32곡의 맨 마지막에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기도를 시작했다 이렇게 있죠. 그러면 32곡 전체는 거룩한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베르나르두스의 말하자면 설명. 그 다음에 제 33곡은 동정녀 어머니여 당신의 아들의 당신의 아들의 따님이여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마리아에 대한 기도죠. 33곡이. 즉 하느님을 보는 이게 이제 가톨릭 교리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를 마리아에게 기도하여 마리아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걸 베르나르두스가 안내하는 거죠. 32곡을 봅니다. 첫 번째, 자기의 기쁨을 원천에 몰입해 있던 그 명상가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정리했죠. 강태가 그 명상가는 앞에서 그 명상 속에서 명상을 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저 세상의 평화를 맛보았던 그 명상가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명상가를 하는 거잖아요. 베르나르두스는 스승의 임무를 맡아 거룩한 말을 시작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스승의 임무를 맡아 거룩한 말을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명상가는 명상하는 사람은 말 안 합니다. 명상하는 사람은 제가 지금 명상님인데요. 계속 연락이 안 오거든. 명상하는 사람도 그냥 길에 자고 있는지 명상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근데 명상가가 느닷없이 새로운 잡을 잡았어. 잡을. 잡는다 해서 잡이죠, 잡. 이를 쫙 봐라 그럴 때 이거 짠이 온 것 같아요 지금. 짠이 온 게 뭔지 모르잖아. 잔류인이라 그러면 알만한 사람인데도 있어. 옛날에 와가지고 조용단 배우들이 볼품 없는 한국에서 제일 볼품 없는 두 남자가 이게 아니에요. 새로운 잡을 맡았는데 이 명상가가 명상가 그만두고 스승의 임무를 맡았다. 그래서 세 번째 베르나르트는 이 베르나르트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게 저 초창기 기독교에서 제가 이 단테 신곡 강의 시작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세 명 유명한 사람이 있다. 첫째가 캔터베리 안젤무스 정통 기독교 교리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수도원이라든가 이런 신비주의 명상적 신비주의의 전통을 세운 이 클레르고의 베르나르두스. 그다음에 학문적인 논리적인 이론에 아주 능했던 페트루스 아벨라르두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벨라르두스하고의 논쟁이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스승의 임무를 맡아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베르나르두스가 이 스승이라고 하는 말까지 함으로써 베르나르두스가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성격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승이니까 당연히 뭐래요? 명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승이니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보통 말이 아니라 훌륭한 말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처음에 우리 저기 베아트리체가 베르길리우스한테 요즘에 제가 뭐야 저 단테하고 저 좀 잘 아는데요. 단테 좀 챙겨주세요. 아저씨. 네? 이렇게 말하면서 훌륭한 말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훌륭한 말로. 근데 거룩한 말로 안 했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클레르고의 베르나르두스는 거룩한 말로 시작했다. 영어로 말하면 holy words. 거룩한 말로 시작했다. 파롤. 이태리어로 파롤. 파롤 상태. 거룩한 말을 시작했다. 이제는 베르나르두스가 하는 말하고 베르길리우스가 하는 말하고 이게 아예 말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거룩한 말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스승의 임무를 맡아 스승으로서의 거룩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르나르두스가 지금 여기서부터 쫙 얘기합니다. 축복받은 영혼들을 소개하고 뭐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위대한 뭐 인물과 성인들, 그 다음에 죄 없이 죽어 구원받은 어린아이들의 영혼도 있고 막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베르나르두스가 여기서 설명한 사람들이 이제 축복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목록을 쫙 말을 해줘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22행부터 봅니다. 22행. 꽃이 모든 꽃잎으로 장식되어 있는 이쪽 편에는, 단테가 보았을 때 오른쪽이죠. 이쪽 편에는 앞으로 도래하실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이 앉아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도래하실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 사람들이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에 축복받은 영혼들. 반원의 자리를 중간 자원의 자리들이 중간중간 비어있는 맞은편에는 이미 도래하신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앉아있노라. 신약의 축복받은 영혼들이죠. 신약의 등장은. 근데 중간중간을 자리가 비었느냐. 아직 뭐 신약의 시대가 아직 많이 안 갔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베르나르두스는 여기 이 동네에 있는 분들을 쫙 소개를 해드립니다. 쫙 소개해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소개를 하는데 여기서 조금 베르나르두스의 이 설명 중에서 우리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좀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70편부터 보세요. 598편 70편부터 머리카락의 색깔에 따라 그런 은총 중에서 가장 높은 빛은 당연히 그들의 머리 위에 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있어요. 20번. 머리카락 색깔을 이게 무슨 염색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거기 주석을 보면 하느님께서 사람들 각자에게 내주는 은총은 머리카락 색깔처럼 서로 다른 듯 이렇게 돼 있죠. 심각한 문제야. 네. 머리카락 문제가 지금 생겼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까만 사람들은 덜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심각한 문제라는 게 뭐냐면 은총이 골고루 가는 것이 아니라 은총의 차별성이 돼요. 요게 좀 심각해요. 요게 은총의 차별성이 돼요. 이거 카톨릭이 됐건, 이때는 이제 카톨릭 시대니까. 카톨릭 정통교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은 차별이 없거든. 이거는 이제 단테의 말이야. 단테의 말. 근데 단테의 말인데, 베르나르두스의 입을 빌려서 단테가 말하는 거죠. 베르나르두스의 입을 빌려서. 베르나르두스 정도 되는 권위를 가지고 단테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평등한 은총에 관한, 신의 은총에 관한 불평등한 지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카톨릭 신학의 정통교리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앞에서 단테가 뭐라고 했어요? 거룩한 말이라고 했어요. 바로 산테야. 그리고 그 위에 55행에 보면 그대가 보는 모든 것은 영원한 법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원한 법칙이고 동시에 거룩한 말로 이라고 하는 권위를 갖고 있잖아요. 이제 단테가 이렇게 각 정통교리에서 벗어난 얘기를 거룩한 말과 영원한 복칙이란 말로 베르나르두스 입을 빌려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모 마리아 그 다음에 85행부터 99행까지가 이제 성모 마리아에 대한 성모 마리아에 대한 베르나르두스의 서장의 설명. 그리고 100 넘겨서 600페이지 넘겨서 115행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저기 베르나르두스의 거룩한 말을 보면은 이 하늘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서로 공평하게 하느님의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 색깔에 따라서 다른 은총을 입는다. 여기까지 얘기했잖아요. 이제 거기서 115행부터 하지만 이제는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의 눈을 옮겨 이 가장 정의롭고 경건한 제국의 위대한 원로들을 보아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소개해요. 주제가 전환되는 부분 115행부터 경건한 제국의 위대한 원로. 위대한 원로라고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위대하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고 하는 게 누구겠어요? 이제 의외의 인물들이 여기에 좀 나타나게 됩니다. 위대한 인물들이라고 하는 게. 봅시다. 거기 나오는 사람들. 누구누구 나와요? 자신의 경솔한 입맛으로 인류가 이렇듯 쓴맛을 보게 한 아버지. 아담 아니에요? 선악과를 함부로 먹었잖아요. 자신의 경솔한 입맛으로. 이렇게 이제. 그게 아담. 아담이 왜 여기 있는지 저도 계속 모르겠어요. 이제 단체에게 물어봐야 되겠는데. 사고치는데 아담이.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리스도께 그에게 아름다운 불꽃의 열쇠를 맡기셨지. 베드로. 그 밑에 이제 그 곁에는 창과 못으로 얻은 아름다운 신부의 모든 험난한 시를 축제를 받은 자. 요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은혜를 모르고 왕과 백성이 만나를 못 들어준 지도자. 모세. 그러니까 아담, 베드로, 요한, 모세. 그 다음에 성우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 베드로 맞은편에 앉아있는 안나를 모아라. 안나. 그 다음에 그대의 여인을 움직였던 루치아. 루치아가 있다 그랬죠? 성녀 루치아. 성녀 루치아.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 경건한 제국의 위대한 원로들. 그러니까 이름 없는 축복받은 영혼들. 그 다음에 급이 좀 올라가는 양반들. 베드로, 요한, 모세, 안나, 루치아. 그 다음에 139행을 보면 베르나르두스의 마지막 말 그대를 졸리게 하는 시간이 달아나니 그대를 졸리게 하는 시간이 달아나니 이건 이제 천국에 있지만 시간이 여러 제약을 받기 때문에 빨리 지금부터는 조금 스케줄 빨리 돌려야 되겠다. 이게 지금 시속 발전다 이거죠. 재봉사가 천에 맞추어 치마를 만들듯이 여기에서 마치고 이제 축복받은 영혼을 설명하는 게 그만두고 최초의 사량으로 눈길을 돌려보자. 그분을 향해 바라보며 광채를 최대한 꿰뚫어 보도록 하여라. 하지만 혹시 그대의 날개만 움직인다면 나아간다고 믿으면서 물러날지도 모르니 기도하여 은총을 얻어야 하는데 바로 그대를 도울 수 있는 여인의 은총이다. 지금 베르나르두스가 이제 성모 마리아에게 간구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그대를 도울 수 있는 여인의 은총. 그러니 그대는 정성껏 내 말을 따르고 마음이 내 말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기도를 시작했다. 베르나르도스는 포기할 때 거룩한 말 했잖아요. 베르나르도 이제 33공에서 마리아의 도움을 얻기 위한 거룩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마리아, 동정녀 어머니여, 당신 아들의 따님이여. 이런 게 역설적인 표현이죠. 아들의 딸이라고 하는데. 하느님의 아들이자 하느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의 따님이여.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건 이제 마리아에 대한 규정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22회목을 가면, 이제 마리아에 대한, 마리아는 이런 분입니다. 한 다음에 22회목부터 보면, 지금 우주의 가장 낮은 위에서, 지옥에서, 이곳까지 오면서 수많은 영혼들의 삶을 하나하나 살펴본 이 사람이 당신께 은총에 관한 힘을 기원하오니 마지막 구원을 향하여 더욱 높이 눈을 들어 올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몸이 가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올릴 수 있는, 볼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저도 뵙기를 원하면서 이 사람처럼 열렬히 불탄 적이 없었으니 제 모든 기도를 당신께 드리오니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당신은 당신의 기도를 통하여 인간의 모든 구름을 걷어내시니 그에게 최고의 기쁨이 펼쳐지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베르나르두스가 단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38행에 보면 베아트리체와 수많은 축복받은 자들이 저의 기도를 위해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베르나르두스 혼자도 아니야. 내 뒤에는 또 베아트리체와 수많은 축복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랑하고 존중하시는 눈은 기도자를 응시하였으며,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기도자, 즉 베르나르도스를 응시하였으며 그 간절한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보여주었다. 그리고 영원한 빛을 향해 눈을 돌렸는데 창조물에게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투명하고 맑은 눈길이었다. 나는 마땅히 그러해야만 했듯이 열망으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었으니 안으로 소망의 열기를 더욱 강렬히 불태웠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 나왔어요. 단테의 싸가지 없는 자식. 베르나르스가 위를 보라고 눈짓하며 나에게 미소를 지렸으나 나는 벌써부터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었으니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단테는 자기 스스로도 어디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왔던 이제 완전히 신을 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나는 이제 베르나르스 아저씨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벌써부터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었으니 나의 눈은 점차 맑아지면서 그 자체로서 진리신 고귀한 빛의 빛사람으로 조금씩 들어갔다. 이때부터 내가 보았던 것은 거기 나오죠. 언어를 초월했습니다. 그 광경에는 언어도 불복하고 그 엄청남에는 기억도 불복해야 하리라. 여기서부터 이제 뭐예요? 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끝날 때까지가. 쫙 하고 나서 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142행에 가서 여기 고귀한 환상에 내 힘은 소진했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상상, 이거 환상이라고 하지 말고 상상력이라고 봅시다. 이게 영어판에서 Here my extorted vision이 vision V-I-S-I-O-N vision이라고 돼 있으니까 상상이라고 하다 내가 이제 비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환상이 아니라 나의 봄이죠, 봄, 보는 거. 완전히 이제, 하느님을 보다 지쳤어. 지쳤고, 내 힘을 완전히 소진했지만, 여기서 이제 언어도, 앞에서는 언어로도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언어로 굳이 말을 해놨지만, 이거는 언어를 넘어선 언어죠. 언어를 넘어선 언어.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어 밖 언어. 언, 왜, 언. 언어 밖에 언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번외원이. 정말로 놀랍고 신비로운 어떤 절대자를 만났을 때 우리는 말을 할 수 없어, 번외원이 있고. 또 하나는, 이보다 더 추잡하고 천박할 수 없어서 말이 안 나올 때 번외원이 있죠. 말이 안 나오네, 기가 막혀서. 벌초도 없다, 그죠? 두 가지 다 동시에. 그래서, 한결같이 돌아가는 바퀴처럼 나의 열망과 의욕은 다시 돌고 있었으니 태양과 별들 움직이는 상황이 덧붙였다. 신의 의지와 단테의 의지가 합치되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로써 단테는 구원받고 신을 만난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신이 되었습니다. 신화. 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수건을 있잖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이렇게 아니면 목에다가 이렇게 들고 이렇게 이렇게 약간 남들이 보기 아 제가 지금 맛이 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큰 소리로 37곡부터 33곡까지를 읽어요. 아시겠어요? 이 감동의 물결이 넘쳐흐르는 이 고대의 시가들을 다 읽고 났는데 이제 우리가 다음 달부터는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읽습니다. 니콜로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읽습니다. 강경기 교수하고 김경기 박사가 번역한 까치 출판사에 나왔죠. 까치 답사한테 기자님께서 이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읽는데 여러분 단테의 생물 연대가 1465년에서 1462년이고 마키아벨리가 1469년에서 1527년 단테는 지극히 숭고한 텍스트입니다. 이 신곡은 근데 조지 세이빈이라고 하는 정치사상사를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대해 마키아벨리 시대에서 뭐라고 했냐면 악당과 모험가들의 시대라고 한 말이 있어요. 악당과 모험가들의 시대. 제가 거기 있는 말을 제가 잠깐 적어봤는데요. 한번 잔혹한 살인은 잔혹함과 살인은 정부의 정상적인 수단이 되었고 잔혹한 살인이 선량함과 믿음은 개명된 사람은 입에 올리지 않는 어린아이나 느끼는 양심의 가책이 되었고 힘과 재능이 성공의 열쇠가 되었고 방탄과 활락은 너무도 잦아 언급조차 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적나라하고 노골적인 이기주의는 성공만 하면 정당성이 인정되는 시대 악당과 모험가 될 시대 이 악자의 시대 그러니까 단테 시대에서 이 마키아벨리 시대 여사이가 한 150년쯤 되거든요. 서양에서 150년 사이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150년 사이에. 조지 세빈이 잔혹과 살인은 정부의 정상적인 수단이 되었고 선량함과 믿음은 개명된 사람은 입에 올리지 않는 어린아이나 느끼는 양심의 가책이 되었고 힘과 재능이 성공의 열쇠가 되었고 방탄과 활락은 너무 잦아 언급조차 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정나라하고 노골적인 이기주의는 성공만 하면 정당성이 인정되었다. 이 시대에 대해서 마키아벨리 시대를 평가하는 조지 세이빈의 정치사상사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지금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이제 말 그대로 양아치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어떻게 지내는 친구의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해. 그랜저라고 대답하는 친구한테 나는 신곡이야 이러면 딱 한마디 덧붙일 수가 있죠. 너 같은 양아치 새끼들이 어떻게 무엇을 믿고 사는지 궁금해서 이제 군주론을 읽으려 해. 너 같은 양아치 새끼들이 세상을 사는 이치가 뭔지 내가 궁금해갖고 분주로 같은 양아치 객도 좀 읽어보려고 그래.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말 그대로 분주론은 양아치 책입니다. 이제 이때부터 분주론, 로크의 그 뭐지 통치론 다 양아치 기계 말이죠. 양아들의 책입니다. 양아들의 책까지 말이죠. 양아의 세계로 오신 여러분들을 쌍티와 양아와 악다가 모은 것 같은 세계로 오신 여러분을 이제 다음 달에 환영해서 다시 양아치처럼 다음 달에 힙합을 들으면서 한번 해봅시다. 그동안 수고하셨어요.